동화 한국어 버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옛날 페르시아에 양탄자를 파는 상인이 살았어요. 상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카심과 알리바바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카심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순진한 알리바바를 속이면서요. 카심은 부유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알리바바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해야만 했죠. 알리바바는 나무를 잘라 팔아서 생계를 꾸렸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는 숲에서 나무를 모으고 있었어요. 갑자기 많은 말들이 질주하는 소리를 들었지. 알리바바는 무서워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말을 탄 채 큰 자루를 나르고 있는 40명의 남자들이 무리지어 오더니 산길 속의 큰 바위 근처에 멈추어 섰어요. 허리에 칼과 단검을 찼구나. 도적단이 틀림없어. 이런 숲에서 뭘 하는 거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도둑 하나가 바위 앞으로 왔어요.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와! 바위는 어두컴컴한 동굴의 출입문이었어요. 도둑들은 동굴 안쪽으로 행진하듯 들어갔고 그들 뒤로 문은 닫혔죠. 압도당한 알리바바는 너무 놀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도둑들은 빈손으로 나왔지요. 동굴 안에 자루를 두고 나왔구나. 도둑들은 말을 탄 채 숲으로부터 사라졌어요. 와, 보물을 숨기기 위한 은신처임이 틀림없어. 알리바바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었지요. 바위 앞에 서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문이 똑같이 열렸어요. 알리바바는 동굴로 들어갔죠. 우와! 그곳에는 금과 은과 값진 도구, 다이아몬드, 루비 등등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알리바바는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와! 알리바바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지만 모든 것이 땅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동전을 좀 가져가야겠다. 도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알리바바는 하루에 동전을 채우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뭘 갖고 왔는지 봐! 알리바바는 아내 앞에서 하루 안에 든 금화를 쏟았어요. 아내는 굉장히 많은 금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당신 이 금화를 훔쳤어요? 말하자면 길어.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이미 누군가가 잃어버린 거야. 일단 세어봐야겠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못 셀 거요. 어서 형님 댁으로 가서 저울을 빌려오시오. 알리바바의 아내는 아주버님에게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형님, 오늘 밤에 쓰려고 하니 저울 좀 주시겠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돌려드릴게요. 뭘 달아보려고? 별거 아니에요. 곡물이요. 카심의 아내는 교활한 여자였어요. 알리바바에게는 무게를 달아볼 만한 곡식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울 밑에 밀랍을 발라 알리바바의 아내에게 주었어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금화를 달아보고는 많은 양에 매우 기뻐했죠. 우리 부자가 되었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 모두가 우릴 의심할 거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비밀을 알려선 안 돼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침묵하기로 한 것을 받아들였지만 이튿날 카심의 아내가 저울을 보고는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곧바로 카심에게 동생이 부자라는 것을 알렸지요. 알리바바가 금화를 갖고 있다니. 그게 어디에서 났을까? 반드시 알아내야겠군. 카심은 질투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곧장 알리바바의 집으로 갔어요. 알리, 내 동생 잘 지내고 있는가? 동생에게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지. 망설이지 말고 필요한 건 뭐든 달라고 해. 이 형님은 널 위해 있으니까 말이야. 오, 형님. 절 신경 써주시다니 기쁘네요. 하지만 제겐 지금 재산이 충분히 있는 거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재산? 뭔지 얘기 좀 해다오. 순진한 알리바바는 마음속에 간직한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카심에게 도둑과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거 참 엄청나구나. 내일 그곳에 가보아야겠다. 어쨌든 너의 돈은 내가 책임지마. 내가 관리해야겠다. 야, 동굴로 들어가려면 암호가...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기억해야지. 열려라 참깨. 다음날 아침 카심은 금을 나르기 위해서 튼튼한 노새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나는 이 세상 최고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카심은 동굴에 도착해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문이 열렸고 카심이 들어가자 닫혔어요. 놀랍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나 많은 금이, 이렇게나 많은 보석이 전부 가지고 나가야겠다. 카심은 자루에 금화와 보석을 가득 넣었어요. 그러나 돌아가려고 문 앞에 섰을 때 카심은 서서 생각했어요. 암호가 뭐였더라? 열려라 보리, 열려라 밀, 열려라 문, 열려라 문! 누군가 문을 연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카심은 암호를 잊어버려 동굴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잠시 후 카심은 말발굽 소리를 들었어요. 40인의 도둑이 동굴로 돌아온 것이었죠. 열려라 참깨! 문이 열리자 도둑 모두가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카심을 발견했어요.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두두머리는 한검으로 카심을 죽이고 시신을 안쪽에 내버려 두었지요. 카심의 아내가 알리바바에게로 가 남편이 실종됐다고 알렸어요. 형님은 동굴로 가셨어요. 제가 가서 형님을 찾아올게요. 알리바바는 동굴로 갔어요. 그러고는 그곳에서 카심의 시신을 찾아냈죠. 안 돼! 알리바바는 노새 위에 카심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카심의 하녀 모르지아나가 이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 들었어요. 모두에게 주인님이 죽은 이유를 숨겨야만 해요. 제가 의사에게 가서 약을 좀 타올게요. 그러면 주인님이 아픈 것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주인님이 죽었다고 알리면 될 거예요. 모두 모르지아나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그러나 카심의 아내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죠. 아무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저를 당신의 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알리바바는 모르지아나가 똑똑해서 장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음 날 도둑들이 동굴로 왔어요. 시신이 어디에 있지? 우리의 비밀을 아는 누군가가 또 있는 게로군. 이것은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잃기 전에 누가 우리의 적인지 알아내야만 한다. 마을로 가서 최근에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라. 도둑들은 모두 마을로 흩어져서 찾기 시작했어요. 한 도둑이 의사의 집으로 갔죠. 안녕하시오, 의사 양반. 요 며칠 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어? 네, 카심이 죽었지요. 그제 파녀가 증상을 설명하기에 약을 좀 주었소. 하지만 그는 죽었다오. 유감스럽게도. 불행한 일이군요. 그 사람 집은 어디요?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하지만 동생인 알리바바가 저 골목 아래에 살지요. 도둑은 시신을 옮긴 사람이 알리바바일 거라는 의심이 들어서 밤에 그의 집으로 갔어요.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도둑은 문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내일 모두 데리고 와서 이 집에 있는 자들을 전부 죽여야겠다. 다음 날 아침 모르지아나가 문에 있는 표시를 보았어요. 똑똑한 모르지아나는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모르지아나는 골목의 모든 집에 같은 표시를 해뒀어요. 밤에 도둑들이 마을로 왔어요. 하지만 모든 집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실망하며 돌아갔답니다. 내일 와서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우두머리는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도둑들보다 똑똑해서 집에 표시를 하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 매우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어요. 우두머리는 40마리의 노새와 40개의 빈통을 요청했어요. 한 통에는 기름을 가득 채웠지요. 남은 통에는 도둑들을 숨겨놓았어요. 그런 후 우두머리는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알라딘의 집으로 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난 기름 장수인데 기름을 팔러 아시아로 가는 중이요. 밤도 되고 해서 하룻밤 쉴 곳을 찾는 중입니다. 그거 참 먼 거리군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좀 쉬시지요. 먼저 기름통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 물론이지요. 그러셔야죠. 당신 같은 아름다운 아가씨에게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모르지아나는 기름으로 가득 찬 통을 열었어요. 모르지아나는 확인했고 우두머리는 안도했죠. 모두들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르지아나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을 차리며 상인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본 모르지아나는 그 반지가 알리바바가 보물과 함께 가지고 온 반지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모르지아나는 다시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 통 근처에 가서 통을 두드렸지요. 지금 나갈까요? 모르지아나는 이 모든 속임수를 이해했어요. 모든 기름통을 확인하며 도둑들이 안에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기름으로 채운 통을 가져와 큰 가마솥에 넣고 열을 가했어요. 그러고는 통마다 뜨거운 기름을 부었지요. 도둑을 없애버리기 위한 모르지아나의 방법이었죠. 밤에 우두머리가 밖으로 나와 도둑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통을 열어본 우두머리는 충격을 받고 두려워졌어요. 우두머리는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고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서 도망쳤죠. 다음 날 모르지아나는 이 사실을 알리바바에게 말했어요. 내 생명을 구했구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너는 하녀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그들은 행복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았어요. 알리바바만이 보물이 있는 동굴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답니다. 열려라, 잠깨!